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의 때에 첫 번째 재판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이야기를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에게 이 죄수를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목이 있고 어떤 재판을 거쳤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로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서를 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도 봤고 또 전임 벨릭스 총독에게 인수인계를 또 받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만한 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재판에 보낼 항소문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에 있었던 수많은 유력가들을 모아놓고 청문회와 같은 것이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이건 재판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질문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왔다 그런다. 이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는 남매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립바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헤롯 안디바,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바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아그립바 왕입니다. 이 아그립바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이 총독에게 문안을 하고자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 총독이 봤을 때, 이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후예가 아닌 에서의 후예인 에돔족 속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다스려왔던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로마인이었던 베스도 총독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 청문회에 함께 참여해서 종교에 대해서 알아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에 있었던 고급 장교들과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또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도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의 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황제에게 내세우기 전에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6장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에도 듣겠지만 쭉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로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저 아그립바 왕은 선지자도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는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여기 온 것은 죽을 죄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전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25장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를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베스도 총독이 이 청문회를 주최하면서 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립바 왕에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바울의 재판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짐작했던 중요한 문제, 악행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제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냥 하찮은, 예, 원문에 보면은 우린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오직 모모한 것 뿐입니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냥 하찮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요? 그냥 유대인 종교들의 문제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하찮은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고 진짜 죄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베스도 총독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스도에게 있었던 믿음을 보여주고 그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있어서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한 거예요? 하찮은 문제에 불과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 중에서도 하찮은 문제에 불과한 거.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들었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큰 죄악도 아니고 악행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그 이야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이야기,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래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 그냥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베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의 생명을 걸었고 그의 인생을 걸었고 그가 모든 것들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과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 복음과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사람의 인생과 영원한 길을 나누어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부활절이라는 걸 맞이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처럼 또 그때 목사님이 또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우리 역시 영원히 부활할 것들을 믿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머지 모든 진리가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기쁘고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어떤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고 세상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면으로 보면 하찮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들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스도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것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라고 그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 종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인 부활은 생명이고 인생의 전부이고 그가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26장까지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해요. 나는 오직 예수의 부활만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소하는 그런 하찮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스도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위기를 그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느새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몇 가지 비결 뭐 세상에서 뭐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또 뭐 유대감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몇 가지 뭐 이러면서 성경에서 그런 진리만을 뽑아내는 것이 오늘날의 유행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 심령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분명히 그러한 진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판을 치고 또 그런 이야기의 출발과 끝까지 복음이 빠져버려 있다면 여러분 어느새 기독교는 심리학과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개발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어떤 상담학 내면의 치유 같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전락되어 버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종교의 한 부분과 같은 하찮은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시작된 것들은 1900년대 초반과 중반을 넘어가면서 기독교 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같은 것들은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야기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했던 지저스 세미나와 같았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또 때로는 어느 종교적인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생명이며 우리가 믿는 유일한 진리인 것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